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, when we disco. 그래서 잊지를 못해 아직도. 너무 그리워 when we disco, when we disco.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. 너 빼고 나머진 다 blur. 너만 보였지. When we disco, 빨려들 돌아서 왔죠. 밤새도 몰랐지. 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 가끔 생각이 나는지.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우리. Do you remember, baby?